Basically fellatio the first can ask me let me speak on the topic I love getting hit 대부분에게 우은 sex 보다 훨씬 나의 얘긴 여기서 끝 놀라는 your kid again 진정 어린 아가들 평화가 필요해 내 차들과지 팔고서 조용한 시골에 내려가서 다들 키우는데 집중하고파 That's a lie 지난 16주간 내 지름 말대다 거짓말 be my yes I be in line 진실 거짓을 가르는 건 very thin line They say men lie women lie numbers don't 그 여자 문화 나는 심한애였던 것도 I suggest that you do too 지금부터 truth to Lies be your mama got your match by feel good First 난 불쌍해 그녀 시간 And second 내 산책은 평균 3시간 And third 내가 좋아했던 동네는 다 몇 년 후에는 핫해져 지수 쌓인 대로 가 And fourth 그 사건 이후한 사실 새로운 차 Fifth 엄마를 버려도 항상 배고파 And sixth 내 초심에 바탕한 겸손이네 답은 어렵지 않아 Believe you know me well 세계는 거짓 나머지 세계는 참 관심 있으면 check it out You can take your time